우리는 구원파다. 제2부 시간에는 기독교 복음 침례의 전도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전 이름은 최우식입니다. 69년도에 복음을 접하고 지금까지 모임 안에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좀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 없고, 예, 스마트폰에서 아직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잘 모릅니다. 실례지만 연세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78세입니다. 오. 근데 엄청 정정하시네요. 예. 뭐 세상적으로는 뭐 7학년 8반이라고 그러죠. 그럼 전도인 활동하신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78년부터입니다. 69년도에 이제 구원받고. 78년부터 지금까지 전도인 활동을 하신 겁니까? 한 지방 순회한 것은 이제 한 10년 정도 끝났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 전도라든지 또 오는 사람 상담하고 상담실에서 그리고 이제 또 뭐 장례 침례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합니다. 야, 그러면 성경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통독하셨습니까? 글쎄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16살 때 교회를 나와서 17년 동안 구원받기 전까지 1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도 한 번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 그것이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던 차제에 다니던 교회가 감리교회였었는데 그 12월 24일이나 뭐 막년 때 되면은 각종 상을 줘요. 봉사상, 인도상. 그 중에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상을 주더라고. 그리고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했어요. 내가 17년 동안 뭐 별짓 다 했습니다. 뭐 자랑 같은 얘기 못 하지만은 뭐 주일학교 선생, 청년회 회장, 뭐 전국 대표로 뭐 다니고 뭐 방언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이 천자문 떼듯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통독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성경 보다가 제가 이 모임 알기 전에 감리교 다닐 때 로마서 3장 21절에서 제가 이제 성경 보는 중에 해결을 봤어요. 그때 1년에 성경 구약은 한두 번 정도, 세 번, 그 다음 신약은 10명 정도 좀 그 성경 보는 걸 말씀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얘기했지. 지금 그 후에 본 것은 뭐 몇 번 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얘기죠. 한 천 번 정도. 이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태성 형제는 성경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저도 기억은 못 하는데 세일 것까지 기억해 보면 열 번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것부터는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열 번 이상은 읽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게을러서. 혹시 조기용 형제는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갑자기 이런 주제가 나니까 살짝 부끄러지는데 몇 번을 통독한 적은 있지만 이게 뭔가 참 이런 데서 고개가 숙여지네요. 대단하십니다. 연륜에 맞게 무게가 느껴집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가장 이렇게 민감한 질문인데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라는 이렇게 구절이 있는데 구원파의 모습이 최근에 이렇게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정부 활동하는 어떤 그 기호 같은 것이 이제 드러나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69년도부터 수양회 2회 수양회부터 이제 참석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수양회 연역을 만든 사람입니다.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몇 회에 몇 명 모였고 또 성구가 뭐고 이제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70몇 년도 그 후에 하여튼 남북관계가 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여섯 번씩이나 수양회 성구 없이 그리스도의 국가관 또 그리스도인의 자세 뭐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그런 분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뭐 다는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이 물론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종 씨도 지난번에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금수원에서 이렇게 데모하는 게 이렇게 법에 어긋난 행동은 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뭐 정부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활동한 거는 대부분 다 법 안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회나 시위, 문구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위법이 아니었고요. 위법이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집시법 위반을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이미지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 법 안에서만 했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막 막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돼 있지만 영장 들고 딱 제시했을 때는 문 열고 그 법에 대해서 준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법을 어긴 이미지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법을 어긴 게 없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최형제님, 저 성경에 그 지난 수양회 때 성경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애굽 시절의 모세 이야기 그거 좀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이 세상 정권도 네. 다녀서 보게 되면은 천한제를 세우든지 귀한제를 세우든지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에 정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 그러니까 이 세상 정권도 하나님의 정권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정부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나냐 그런 말씀을 했듯이 제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최고의 정권이 어디입니까? 권세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네 백성을 구출해라. 그게 이제 고욕받는 그 민족들 그 자기 백성을 이제 탈출시키기 위한 그 말씀을 듣고 바로왕 앞에 가서 놓아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는 권세가 굴복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 말 듣는 게 나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세 자기는 바로왕 나가지 말라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가 아니다 이죠.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역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위에는 권세 정부에서 굴복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죠. 예. 예. 저는 좀 보충 설명하자면 우리 지금 우리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 모임하고 그때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면 바로는 나가지 마라 했잖아요. 그럼 안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보내라. 또 나가지 말라니까 안 나갔어요. 끝까지 안 나갔는데 열 번째 재앙 다 하니까 바로가 나가라라고 하니까 그때 나갔거든요. 그렇게 나가래서 나갔는데 마음이 변한 건 바로였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의 말을 이렇게 안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 다 하면서 법도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 이번에도 저희는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돼요. 말로는 정부 뜻하고는 다르게 우리 뜻을 다 있었지만 실제로 법이 집행이나 이런 거 있을 땐 저희는 그걸 다 이렇게 준법을 했고 오히려 이제 준법을 안 한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최형제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예. 위에 있는 권세의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다. 그렇죠. 그 권세 안에 세상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태종 형제의 이야기는 법을 어긴 이미지, 구원파 이미지는 언론이 만들었다. 뭐 이런 네, 겁니까? 맞습니다. 아. 실제로 잘 분석해 보면 저희는 법을 지키는 범위에서 활동했는데 그 이미지를 이제 언론이 만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좀 전에 그 수양회 이야기하면서 청재님께서 그 유 회장님의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을 한 6회 동안이나 강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좀 유 회장님하고 좀 인연 같은 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재밌는 거 있었는지. 제가 아까 이제 성경 그 몇 분 봤느냐고 했을 때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69년도에 감옥에 다닐 때에 그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 죄인이 아닌 걸 알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 달 후에 네. 옛날에 이제 같이 교회 다녔던 그 교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68년도에 구원받았더라고요. 그분 소개로 이제 목사님 인천에를 처음 가게 된 거예요. 69년도 가을 달에, 가을에. 예,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간증이. 권 목사님하고. 예, 권 목사님. 아. 간증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기대질까 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죄인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죄인이 아닌 사람 손들어라.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 설교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따져볼 일이 있다. 따졌거나 말았거나 나는 로마서 3장 이 말씀에서 난 죄인이 아니라고 발견했다. 예, 그러고 이제 손 들고 들었는데 따지지 않고 그냥 헤어졌어요. 예,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권 목사님 인천 가서 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앞으로 죄지면 어떨 거냐. 이제 그 질문에 제가 딱 막힌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주셔요. 아, 그건 직장에서 근무하든지 해결하라고. 제가 그 나중에 알게 됐죠. 뭐 죄 때문에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네. 그 후에 제가 이제 외모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70년 2월 5일 날 제가 외모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인천을 가서 이렇게 하면 그 당시 누군지 몰랐어요. 저같이 이제 조그마신 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셨어요. 권 목사님 설교 안 하시고.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유 회장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 회장님이었어요. 이제 그때는 모르죠. 누군지도 몰랐고. 맨 처음에 거기 갔을 때는 처음 온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냐? 그래서 구원판가 봐요. 구원받았냐 질문을 저한테 던져줬어요. 그래서 받았다 그랬지. 그랬더니 증거가 있느냐요. 증거더라니까 나 과거에 방언도 했으니까 방언했다. 그랬더니 뭐 보니까 뭐 콧방귀 당겨 되더라 이게요. 그렇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까 이제 70년 2월 5일 날 설교하시는데 나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자고 바로 이제 그 이튿날 출근하고 이랬는데 아침에 자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 옆에 누가 이제 그분이 앉으셔서 나한테 전도를 했던가 봐요. 전 몰랐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얘기해 주시는데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소 아, 영원한 그 소리에, 네. 그러면 앞으로 죄까지 포함됐구나. 그래서 앞으로 죄까지 용서해 준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그런데, 2년이 시작됐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후에 많죠. 지금까지 뭐, 이렇게 76년도에도, 아까 이제 국가관에서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유 회장님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76년도를 기억하는데, 뭐, 온 식구가, 뭐, 청년, 뭐, 성인, 뭐, 할 것 없이 한 1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찬양대 주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모금운동 하는 거 있죠? 방위성금운동. 그걸 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야외음악당에서. 그때 이제 애국가부터 시작해서 조곡창가, 뭐, 보리반, 뭐, 이렇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생각 가지고, 그래, 그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이어서 예. 성경에는 육체는 무익하다 그랬는데 그 유 회장님하고 구원파는 왜 이렇게 육체의 건강을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분이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의 사진 그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22살 때 62년도에 구원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인가요 이제 이렇게 그 전이죠.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병으로 인해가지고, 뭐, 각혈도 하고, 뭐, 굉장히 그 몸이 좋지 않고, 뭐 병원에서 이제 얼마 못 산다. 뭐 그런 얘기 하신 설교도 하셨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뭐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본인이 병원 안 가시고 뭐 자가 치료도 하시고 그랬던 얘기도 제가 알고 있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영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육체만 얘기하는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어떤 분은 뭐 그분이다 무슨 뭐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유회장님 그 설교하실 때 예수를 자기 밑에 놓고 설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늘 이제 전도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전도할 때 예수가 빠지면 그건 헛전도한 거다. 늘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얘기 되겠습니까? 우리 모임 안에 있었던 얘기? 네. 네. 이복철 사건 때 전 지방 다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서울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이복칠 뭐 복음 수호에다 해가지고 뭐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한 얘기가 있대요. 뭐냐면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끌어내렸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성경을 봐도 아무도 한쪽 얘기 안 듣습니다. 옛날에 오대양 사건 때도 어느 이제 우리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디 이제 한쪽 막 대모하고 할 때 박찬정 의원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대요. 국민을 대변할 사람이 왜 한쪽 귀만 듣고 그러셨습니까? 왜 귀가 둘인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했다는 걸 듣고 야 정말 참 아주 재밌는 질문을 했구나. 전 그래서 그때 한쪽 얘기만 안 듣고 성경을 봤습니다. 확인했어요. 봤더니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칭하는 거는 믿음이 약한 자가 칭할 수 있어요. 나는 저분이 구원 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모르고 난 저분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할 얘기를 그래서 칭할 수 있다 얘기죠. 그러나 회장님이나 누구라 하지라도 칭함을 받았다면 그건 잘못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좀 해본 사람입니다. 좀 보충하자면 왜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알게 보면 육은 무익하다,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좀 유기농 먹거리를 얘기하는 게 육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반박이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을 먹이고 병 고쳐주셨어요. 아, 예수님도 육을 먼저 네. 이렇게 접근을 하셨다. 네, 육으로. 먼저 하신 일이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고 그다음에 병 고쳐주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사도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냐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온 거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별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실제로는 먼저 사람들한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거를 주고 그 다음에 영혼 얘기를 같이 하는 게 성경대로 해가는 건데 이게 왜 이제 잘못된 건지를 잘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육이 중요하듯이 네. 이 육이 담고 있는 영혼은 더욱 중요하다 뭐 네, 이런 그렇죠. 의미입니까?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정리해 나가는 거는요. 지금 조금 어린 친구들한테 책을 한 권 읽자고 권해도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성경 읽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육신에 대한 부분도 많이 피폐해지고 무너져가는 상황에 거기에 깃들어 있는 정신조차도 계속 망가져가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들어야 될 얘기들을 듣지 못하고 계속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도 책 한 권 읽는 게 힘들어지는 시간들을 점점 겪고 있거든요. 집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달라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부분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건강 이해는 되는데 이 구원파에서는 육신의 건강을 위한 제품들이 있죠. 좀 그 제품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이 유병훈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업에 매진하게 한다고 늘 주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 중에 수단과 방법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회사라든지 어떤 사업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교제와 또 생활 가운데 전도되어 가는 그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예,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구원파 이 하나님의 집에는 장사를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우선 저는 이제 뭐 아까 거하고 좀 연결 좀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나도 이제 교회의 일부고. 근데 이 교회의 일부인 사람들을 다 놓고 보면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자님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실제 그게 장사거든요. 내가 용역을 주고 돈을 받아서 그걸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도 얼마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도적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서 본질을 이렇게 바꾸는 문제는 금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내 거라고 안 하고 청지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쓸 건가라는 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위한 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행위들은 장사가 아니라고 좀 생각되는 게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우리가 구원 특히 이제 구원파를 이제 매도하는 것 중에 유병원 회장님이 한 그 사업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제 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뜻도 본래 뜻도 그게 아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먹든지 잠을 자든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어떤 일은 하나님 일이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일이 아니다라고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이 형제자매들이 좋은 뜻으로 모여서 같이 사업을 하거나 이제 형제자매 사랑하는 걸 연습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완전히 좀 다른 의미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변질시킨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최영재님 이야기했던 거 복음소 사건 네. 이때 그 이 사업을 반대하면서 그때 나갔었는데 그 이야기 좀 잠깐 해주십시오. 제가 듣기는 사업도 물론 사업이겠지만은 이제 왜 혼자 설교하냐. 저는 그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예, 같이 복음 전하면서 예, 그런 것들이 이 생각해 볼 때. 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이창범 형제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켜라. 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는 자는 자기 사욕을 쫓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참 가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의 말씀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 한 식구잖아요. 한 배를 탔다고요. 구원의 배를. 그리고 포럼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생각이 거의 같아지는 걸 느꼈어요. 뭐 광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성경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다 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어디냐? 배였다 이거죠. 배에서 주무셨어요. 머리 둘 곳이 오직 거기뿐이다 이게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집사람하고도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 보다가 예수님 좀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같이 한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뭐 풍랑이고 바람이 거기도 닷줄을 붙잡고 섰느냐 그런 찬송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오로지 이 천체를 아우르시는 그분의 생각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믿음, 한 마음, 한 뜻으로. 예? 뜻을 합하여.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근데 제가 그냥 칠 목사의 복음소 사건 했는데 그 사건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뭐 그 자세한 내막은 물론 알지만은 그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복치라는 그 목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왜 혼자 설교하느냐. 그런 것을 이제 들면서 이제 판결 들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말이 돌아왔냐면은 지방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모세가 내 편에 서라 하듯이 내 편에 서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때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뭔지를 알았어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이 율법주의잖아요. 행위주의. 은혜되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영. 그때 아 저분은 그런 식이구나. 자기가 마치 모세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반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돌이켜보면 이북실 목사 그 복음수호파가 나간 걸로 명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대부분 이 평신도들은 그 선택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맞닥뜨리면요. 요즘도 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이 그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 되길 원하는데 어떤 자식이 부모가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 화목하고 잘 지내는 걸 원하겠어요. 다투고 헤어지길 원하겠어요. 아니, 화목한 걸 원하죠. 그렇죠. 싸우면 한 대 쥐어박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고는 멀어졌잖아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형제자매가 왜 잘못 안 저부터라도 구원받은 후에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구약도 보면 뭐 사울을 말할 것도 없죠. 뭐 사람들의 마음을 합한 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지만 다윗도 솔로몬도 죄진 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도 보게 되면 사람이 범죄하면 저가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잠언 3장에 생각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300명이나 되는 영혼이 죽었다. 놓쳤다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해서 그 많은 영혼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겠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육신적으로. 육신적이 아깝다기보다 그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참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저도 편지 쓰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그런 충동이 여러 번 나타나 있었어요. 편지를 쓴거나 전화를 하고 싶은 것이 그런 충동이 있었지만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뭐 지도부나 뭐 이런 데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나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흘러가는 대로 지금도 그래요. 정동수밖에 얘기했지만은 정동수 얘기할까요? 예, 얘기하십시오. 정동섭 라는 분도 우리 모임에 본인 얘기했지만은 난 몇 년인 줄 몰랐지만 자기 얘기했잖아요. 극동방송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주유클럽에 회장했던 것도 알고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 뭐 만난 적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왜 이렇게 나가느냐. 이게 사육이죠. 아. 교회를 모른다. 권목사님은 오로지 교회에 대해서 위회장님은 교제와 또 밤낮을 같이 수고하면서 전도하는 그거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제가 딱 마음에 서 있었고 참 그 구원받고 얼마 안 됐지만은 구약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쭉 있듯이 아까 사도행전 15장이 맞았잖아요. 형제 중 인도자가 있는 것처럼 제가 갈라디 암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그때 깨달았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 그 말씀을 읽는데 그때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아 반드시 있구나.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아는 사람 친척 가운데서 여화적인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고. 야, 저 이단도 그걸 알고 있구나. 제가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네, 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린 다 몸입니다. 몸 가운데서 리더예요. 제가 개미의 동영상을 봤더니 거기서 좀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말. 전체를 위한 하나. 또 어디 보니까 하나를 위한 전체. 아, 그러면서 속에서요? 예, 개미들이 먹이 자기 덩치보다 큰 덩치를 수백 마리가 먹고 가자 끌고 가잖아요. 예. 근데 앞에 리더가 있더라고. 아. 그 뒤에 망보는 자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정말 이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치유를 얻으라는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개미 때와 같은 우리 몸으로서 그렇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혼돈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가치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모임이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이거는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안 고치려고 하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럼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하고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게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쉽고 우리 모임 역사나 어디나 다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분리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옳고 그름 따지는 것과 함께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게 한 몸이냐. 예를 들면 이제 제 아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한다. 아니면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걸 딱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가족이라면 상식적으로는 뭐냐면 그 사람 붙들고 싸우든지 뭐든지 함께 좋은 길로 가는 걸 위해서 평생을 뭔가 싸울 각오를 하고라도 가족은 버리기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딱 없을 때는 아,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까지 화를 받겠구나 하고 탁 떠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여기 같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나한테 소중하고 정말 한 형제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면 떠날 게 아니라 함께 해서 어울려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끝까지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레미야가 딱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는 계속 이 사람들 너희들 잘못했다 벌받을 거다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벌이 딱 오니까 풀어줬는데도 안 가고 그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쪽으로 같이 가거든요. 노예 생활하는데 자기는 벗어날 수 있는데도 같이 그 사람들하고 고생을 같이 함께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구나. 잘못했다고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계속 할 말은 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하는 게 이게 사랑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생각나는 것이 모임의 일이라는 것이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잘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찬양 대장하고 좀 다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워지기까지 했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성경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 네.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안 씁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이제 성경 말씀 두 군데가 생각났어요. 갈라디아 6장인가요? 보면은 사람이 범죄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 것 두려워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그 재물 성능 그 피에 대해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 사람 죽은 사람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냐? 아니다. 너희들도 돌이키지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말씀을 딱 읽고 아 그렇구나. 그걸 알면서 내가 누굴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만한 지금 우리 이대정 형제께 얘기했지만은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그 당시에 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끼리 싸우면 이건 아니다. 미워한다든지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구원파 상황이 조금 힘겨운데 이거에 대해서 징계니 핍박이니 이런 말들이 많은데 최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은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네. 지금 말씀하신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강경파냐 온건파냐 이런 말 할 때 나보고 최형제님은 어느 파입니까? 그래서 나는 양쪽 파 다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잠언 3장 얘기했잖아요. 누가 다윗 왕한테 앞에 가서 솔로몬 왕 앞에 가서 칭찬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이 사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뭐 유회장님부터 뭐 누구를 할지라 각자가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저는 요즘 시편 32편을 생각합니다. 토설할 거 토설하고 토설 안 했을 때는 내가 심정이 괴롭고 막 괴로웠지만은 토설하고 나니까 뒤에 그걸 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 있다. 한쪽에서는 이 잘못된 게 보이는 거 물론 잘못된 우리 속에서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옛날에 뭐 부도 났을 때도 내가 지방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부도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럴 때 날 수도 있다. 안 날 수도 있고 왜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할 거니까 날 수도 있다. 그게 낫죠. 그래서 내 예언이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이 피가 있습니다. 우리 죄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 아니라고 해준 거지 나는 여전히 피가 있어요. 아담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구원 받은 사람이 성품적으로 더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잘못 타고났다 그럴까요? 그래서 정말 그 고치기 힘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죄를 안 짓고 그런 면에서는 징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 편성을 해가지고 옛 창세기에 있던 삼장에 있던 마귀 지금 늙어 죽었습니까? 생생합니다. 이때 빡쳐가지고 지금 빡쳐가지고 달려드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가 지금부터 나와가지고 정동성 나와서 또 뭐 2층 이제 저층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다 들으면 이 정말 참 누구 말 맞다는 우라탕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뭐 성경이 뭐 마태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죄를 져서도 올 수 있고 또 고난과 핍박도 와요. 한쪽에서는 복음을 반대하는 그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전도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다 들었습니다. 뭐 회사하고 뭐 이게 좀 나는 우린 복음만 전하자. 그 어떤 면에서는 뭐 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이북철 사건 때 뭐 복음 수호라 그런 말로 한다면 그것도 타당한 얘기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전도하는 이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징계와 징벌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도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이 내부 속에 우리 속에 이 물질을 가지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에서 그건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받아가는 생활이 뭔지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당한 것 같지만 죄값이 있었잖아요.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 다윗의 마크를 떼지 못하듯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오대양 마크와 세월호 마크를 우리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보여지는 그 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려면 베드로전서 3장이 또 있고 단도 있지만은 너희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다 합니다. 우리 그 삶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위는 권세기 굴복하라. 굴복해야 돼요. 하면서 최고의 위는 굴복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 이게 좀 조심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연보 가지고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어우, 감명이 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징계냐 핍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네. 네. 아니요, 중요하긴 한데 결론이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징계든 핍박이든 우리한테 주어지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라도 이 고난은 받아야 될 거고 고난이라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말씀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동일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명이 깊은데 우리 조경 형제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좀 생각을 계속 단순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때도 비슷한 게 같이 이 일을 해나가면서 뭔가를 같이 돕고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저에게 충고한다 그러면 그런 충고는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랑 전혀 이렇게 다른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너 이렇게 저렇게 라고 했을 때는 그 충고는 참 듣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정들이나 같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네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방향이 좋겠다. 이런 충고라면 정말로 그건 들을 수밖에 없는 충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밖에서 너 그냥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는 참 듣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고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는 사실 지금은 그 고민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방에서 우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사방에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 역시 지금 많은 고민하는 부분은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남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요. 이게 징계인지 고난인지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안에서 정말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 뭐 구원파에서 살아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때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지금은 먼저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은 그래서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세월호 참사 이후 좀 구원파의 삶이 많이 조금 바뀌었는데 최인견님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예,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전과 그 세월호 참사 이후를 좀 비교해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음식을 먹어 놨으면 그게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분이 돼가지고 살도 찌고 전 당뇨 때문에 제가 살찔 겨를도 없지만 농담으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가을이 돼도 배가 안 나온다고. 청고마비의 계절에 먹는 배 이게 배가 안 나온다. 그러듯이 지금 많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또 새롭게 말씀이 보여요. 아.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 31장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 쭉 생각났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일이 거울이 돼요. 이런 일이 거울이 돼요. 구약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역대 왕들도 보게 되고 솔로몬이 직접 죄를 안 졌죠.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우상성기는 제사를 지리고 했지만 천명이나 되는 이방인의 아내의 그 우상이 전국에 퍼졌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대적자 세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너 대해서는 아니지만 니 대해서는 나누리라. 물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는 근본적으로 대적자이기 때문에 뭐 정직한 정책을 쓴 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쪽에 보게 되면 20대 왕까지 있지만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전부 잘못됐습니다. 중간에 잘못되고 뭐 마지막에 잘못되고 그런 걸 봤을 때 마찬가지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왕의 자격을 줬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빌립보 1장에도 보면은 한참 저 일을 벌리고 있을 때, 뭐 이러쿵저러쿵 정지하는 말을 막았을 때, 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성급해? 어?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려보자. 어? 그런 얘기 하면서 그 어떤 말씀 보게 되냐면, 빌립보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시대 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하고, 어떤 이들은 순전하게 예, 전했다. 이렇게 전파되나 저렇게 전파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일을 통해서 뭔가 이제는 두 번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기 때문에 또 무슨 뭐 교주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위회장님이 교주입니까? 어? 예수입니까? 그분 설교 중에 내가 예수라는 말 설교한 적 있습니까? 아까 그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 말을 했듯이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만 좀 예수님이 내그르고 좀 양떼를 이리에 놓은 것 같고 가는 것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했듯이 그 두 분 마음이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손자가 있고 다 그래요. 내가 죽을 때 뭐 이혼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화목하고 지내라.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늘 이제 위 있는 그 할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걱정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걱정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있고 복음의 진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갈라디아 보게 되면 응?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응?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했다는 것이 헛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응? 뭐 대리점장 하면서 이제 뭐 고소도 당하고 그분이 뭐 대리점장이 자기 혼자 책임입니까? 응? 다른 책임을 안고 이렇게 뭐 고소도 당하고 뭐 이랬는데 그것이 억울하다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은 겁니까? 그리고 두 줄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에서 살아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다 그러는데 그래 난 그런 줄 알고 난 붓는다 그랬어요. 네. 아, 왜 그러냐면 내게 있는 돈이 난 찬송인다 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세. 네? 재산이 먼저입니까? 몸이 먼저입니까? 그리고 그저께 며칠 전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마 참여가 그런데 구원받은 자매인데 네? 이러다가 손을 다필 정도로 어? 아. 너무 의도맞은 거예요. 맞은 것처럼 그냥 아. 어? 그래가지고 멍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왔더라고요. 이제 11조 관계도 얘기하고 뭐 몇 가지 얘기했는데 11조 문제 얘기했다 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연결되는 겁니다. 11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처음 했잖아요. 이행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닙니까? 만약에 10분의 아브라함이 10에 9절을 갖다 바쳤으면 아마 우리 아브라함 원망할 거예요. 그렇죠? 난 뭐 먹고 살라고. 예. 어? 네. 근데 그런 뜻이 말, 그런 거 말고 저는 그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거. 어? 핏값을 산. 그럼 남편이 봤을 때는 나는 주님 거. 예, 나는 주님 겁니다. 하나님은 넌 내 거. 그거는 얘기죠. 우리 남녀 결혼할 때 넌 내 거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넌 내 거. 그러니까 내 거 또 떼먹으면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넌 내 건데. 그래서 11절의 의미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11조 아브라함이 바친 거지만 히브리서 7장 어디 보게 되면 좋은 것 중에서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치력이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그 감사한 마음을 마귀한테 쏘아서 사탄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갔을 때 아까 거슬러 갑니다. 생각이 나서 그때 이제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위회장님이 그때 사건은 너무 놀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오로지 뭐 전두라는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을 때 얘기해요.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설교한 사람이. 그랬더니 디모데 전서 4장 1절 보라고 그래요. 그때 서서 봤습니다. 그때 그 봤던 말씀이 78년도예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힘이 된 거예요. 그 후에 살아가면서 힘이 됐었어요. 아, 귀신이에요. 아,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 후에 이제 뭐든 개인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뭐 무리 있을 때마다 아, 이것도 모임을 나누는구나. 그 이러고, 말씀이 뭡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요? 아까 디모데후서. 아, 한번 차 읽어보세요. 예. 네, 내가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이에요. 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네,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는구나. 아,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구나 하는 예. 것을 알았어요. 그때 귀신이에요. 아. 제가 일반교회 있을 때 막 방언도 하고 뭐 이제 산집회 찬송인도 하고 방언 그런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불받는 문제 뭐 이런 거 귀신 문제 이런 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내가 정리한 것이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아. 요한복음 12장 13절 보세요. 이 가는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할 때 그 생각을 넣었다 했을 때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사단이 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양심이 확인 맞는 거예요. 여기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아까 육신 문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게 쉬우냐 죄사함 받았다는 게 쉬우냐. 그러니까 병을 먼저 고쳐줬다는 것은 죄사함을 해줬다는 그걸 아울러서 함께 포함된 겁니다. 육신이 영이고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과 영을 어떻게 나눕니까? 그래서 육신이 잘 돼, 영혼 잘 돼, 영혼도 잘 돼, 육신도 잘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말씀 듣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좀 뭐 자매인데요. 예화를 아주 정확하게 들은 걸 알았어요. 간증을 할 때 그때 이창범 형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그런데 앞에 나가서 간증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차가 가다가 고장이 났는데 고장난 차를 떼놔야잖아요. 그러면 고장 안 난 차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매님이 내가 어딜 타야 되겠는가? 고장난 차에 타면 못 갈 거고. 그러니까 이창범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길 타, 그쪽에 가야 되느냐? 이 모임에 남아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고장난 차를 예를 들었을 때 참 지혜가 있구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하구나. 그런 걸 좀 알면서 그 사탄마귀 귀신에 대해서 예.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구원파를 떠난 어떤 사람들이 종편에 나와가지고 저희 구원파를 공격하기를 구원파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구원파는 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장님 어떻습니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성경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너무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정동성 그 얘기하니까 정동성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송에 나와서 뭐 많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냥 쫓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뭐 독일 갔을 때 영국 갔을 때 뭐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안 한다. 그렇지만은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라는 말은 세상 그 어떤 그 일반 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기도는 뭐라 그러죠? 호흡이라고 그러죠. 예. 호흡은 산 사람이 합니까? 죽은 사람이 합니까? 산 사람이 하죠. 예. 살았으면 자연히 숨쉬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있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눈을 떴든 감았든 말이야.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식사할 때 식사 기도 안는 것 같지만 감사하고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보니까 또 감사한 마음 안 가지고 막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틀에 박힌 것처럼 저는 그 기도 문제는요. 그러니까 왜 형식적으로 기도 안 하느냐는 게 시비거리거든요. 네.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사람들. 네. 근데 밥을 안 먹으면 거의 한 달 정도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일주일 정도 산대요. 그럼 밥하고 물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제가 보기엔 물이 더 중요해요. 근데 숨을 안 쉬면 10분도 못 해서 죽어요. 그러면 물보다 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숨 쉴 때마다 기도해야죠. 밥 먹을 땐 기도하는데 숨 쉴 때마다 기도는 더 중요한 건 기도를 안 하거든요. 감사 기도를. 그러면 우리 이론적으로 따지면 숨 쉴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내 심장 뜰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말은 안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우리 구원파에서 말하는 기도는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는 게 그게 참 기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럼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세요. 지금 그 이태종 형제께서 얘기했지만 삶이잖아요. 네. 살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뭐겠어요? 그런 기도 생활 가운데 되어져 가는 그것이 기도잖아요. 예.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아까 얘기했지만 호흡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뭡니까?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 용서 받으면 산 겁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여기까지 그것도 영원히 용서 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도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 말만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다 뭐 이러죠. 어? 이단보다 3단이 더 높잖아요. 예, 정재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네. 부탁인데요. 요즘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원파 성도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다 소개해 주고 싶은데 근데 하나는 너무 무리한 부탁이네요. 아 그런가요? 근데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 어떤 찬송을 더 좋아하냐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어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 예. 전 이제 예. 성경보다도 찬송을 이제 아, 괜찮습니다. 하게 되면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변케 하여 주소서. 이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찬송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 찬송이 새롭게 들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한테 가려고 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부터 받은 게 있죠. 왜 가요?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도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파라고 이제 붙여졌죠. 네. 구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온몸과 재산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순간이지. 그래서 이제 기도가 그렇게 나오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됐던 잘됐던 이것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만민이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뻐합니다. 예, 죽일놈 한 것도 감사하고 그 악인도 악인인데 적당하게 쓰려 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니까 그 할 일 하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저 가는 일을 보고 네 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악한 일 쪽으로. 뭐 하나님께 어떻게 받을지 그건 뭐 내가 할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듯이 내가 항상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빌립보 4장 6절 7절을 제가 항상 이게 암기가 돼버렸어요. 나는 안 감사한데 거기 보면 또 염려가 됐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영육 다 들어갑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남은 고생하고 내가 문제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 판단을 심판할 그런 여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성경 다 있어요. 뭐 아까 뭐 빌립보도 갈라드리고 뭐 이번에 수양회 때도 그 빌립보 2장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그렇다고 해서 유회장 지칭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 위한다고 자꾸 하지 말고 유회장 속에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성령의 그 좀 충만하다고 할까. 어쨌든 그분 22살 때부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유회장이 막 이래가지고 또 무슨 뭐 맹종하는 것처럼 너 그런다 그러죠? 전 맹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광신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감사해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이제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없어졌습니까? 복음에 이게 변질됐습니까? 내 성령이 막 떠나가라 와라 한다고 해서 오고 가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정말 사사기 같은데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왕이 있기 전에 죄를 져요. 그러면 다른 민족이 5년이고 8년이고 그 우리 압박당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죄를 고생하면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구원자를 보내요. 이게 몇 번씩입니까? 어?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순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한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받아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면 또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그 비방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 삶이 뭘까 그런 생각. 마지막으로 성령이 할애되 가시면서 힘써 지켜라. 아, 싸우지 예. 말고 잘 지내. 예, 그래야잖아요. 성경이 네. 예뿐이에요. 편당이 네. 있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성경에. 네. 네. 2부 시간에 우리 최행전님 모시고 한 시간요 같이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패널분들? 어우, 저는 정말 좋은데요. 모처럼 성경 말씀에 이 귀가 맑게 청소되는 느낌이에요. 우선 살아온 연륜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네. 이렇게 딱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또 지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또 듣다 보면 참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본질,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이 밖에서 자꾸 떠들어대는 얘기들이 진짜 거짓을 얘기하는 부분들, 진짜 그냥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얘기들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진솔하고 연륜에 맞게 정말 깊이 있는 내용 그리고 힘 있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해주십시오. 예, 자꾸 생각나는 게 많죠. 세상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 요한복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였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돌이 됐듯이 예? 뭐 회장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무슨 뭐 교자라고 하기도 하고 하든지 말든지 그분을 통해서 시험돌이 되고 각자 우리 마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는데요. 솔직히 항상 기뻐하지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화가 나고 우라통이 치밀고 갚아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모여 이렇게 팟캐스트를 함께 들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 희망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